있을 것 같은데 낯선 찬바람 불어오는데 변함없이 왜 난 너인지 걸 이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나는 내 심장이 다리도록 뜨겁게 With your blue flame Light up your flame 내게 달려가 Run it, run it 나의 모든 걸 쏟아 Fall it, fall it 너에게 날 던져 Like blue Every day, 그 위에 새겨진 법이야.